넌 날 지웠잖아. 난 널 모르잖아. 너와 난 사랑도 만난 적도 없는 거잖아. 다 잊어줄게요. 다 지워줄게요. 행복한 기억도 사랑한 추억도 첫 만난 순간까지 다 지울게. 무서울 만큼의 집착이 널 채찍질할까. 척이라도 해야 널 잊을까. 사랑해소하려 널 마셨지만 갈증은 더 심해져가. 난 쫓아봐도 보이지 않았어. 다 지워 널 모르게 너처럼. 다 잊어줄게요. 다 지워줄게요. 행복한 기억도 사랑한 추억도 첫 만난 순간까지 다 지울게. 하나 빠짐없이 다 잊었다. 이렇게 되네요. 봐, 내 머리가 모른 게 충분할 것 같았는데. 혼자 사랑한다는 거, 혼자 네 생각에 아파하는 거. 아마 시간 지나면 나 아직겠지만 그 시간을 견디다 미칠 것 같아. 그대를 정말 사랑했어.